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정신 못 차릴걸 아이 같은 눈웃음까지도 온종일 생각나요 작고 아름다운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 난 늘 설치 실세 없이 보고 싶어 헤매고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나는 네가 보이 마치 네 눈빛 같아는 이제 더 다른 불빛이 없이 잘 살 것 같아 딱 오로지 너 하나만 나만 있으면 이 세상 원 없이 너무나 밝으니까 부족한 건 없어 더 이상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너란 여신 나만이 너를 알고 지냈으면 안전하겠지 빠지면 정신 못 차릴걸 레몬 같은 목소리까지도 온종일 생각나요 작고 아름다운 너 얘기가 있어 난 늘 설치 쉴새 없이 보고 싶어 헤매고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나는 네가 보이니까 I just want you I just like you I just love 언제나 같은 곳에 있어줘 갈래? 난 널 설치 또 쉴 새 없이 보고 싶어 헤매고 있어